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째 즈음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냉원들의 경축 모임이 13일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농군냉 관계부문 일꾼들, 농업근로자들, 농군냉원들이 참가했습니다.